UBS. Hopsite.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지금은 하루의 소식들을 헙스의 시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헙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십, 수백 가지의 사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헙스 브리핑에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인 척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일론 머스크가 2027년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에 등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일론 머스크의 자산과 또 다른 세계의 자산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미성년자인 척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병까지 옮긴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5세인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2세인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B양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연락을 이어오다가 범행 당일 처음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B양의 집을 방문해 그 모친에게 자신을 예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시에 그는 B양과 점심만 먹고 헤어지겠다는 취지로 외출 허락을 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외출한 B양과 연락이 끊기자 B양 가족은 그를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만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B양은 각종 성매개 감염병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3년 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조 달러의 자산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8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둔 자산 분석 및 마케팅 컨설팅 업체 인포파 커넥트 아카데미는 최근 보고서에서 머스크의 재산이 연평균 110%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을 설립했으며 사회관계방 서비스X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은 2,510억 달러, 하나로 336조 원으로 세계 최대 갑부인데 2027년까지 재산이 4배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인도 아다니 그룹의 가우탐 아다니 회장은 연간 자사 증가율 123%를 유지하면 머스크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2028년 조만장자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과 인도네시아 에너지 재벌 프라조고 팡에스투 바리토퍼시틱 그룹 회장도 2028년 1조 달러 클럽 가입이 전망됐습니다. 세계 최대 명품 그룹인 프랑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2030년 조만장자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석유왕으로 불린 미국의 존 디, 록펠러 스탠더드 오일 창업자가 1916년 책의 첫 억만장자의 자리에 오른 이후 누가 첫 조만장자에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 병폐도 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 상위 1% 부유층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슈퍼리치 7,700만 명의 하위 66%에 해당하는 50여 명과 맞먹는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9월 10일 헙사이트에선 20대 남성의 미성년 성범죄 사건과 일론 머스크의 조만장자 등극 전망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사이트는 유익하고 중요한 사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오늘의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전해드릴 오늘의 상식은 호모 루덴스입니다. 여러분, 2년 전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나요? 최근 시즌 2 제작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선풍적인 인기에는 외적으로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극적인 연출을 꼽죠. 하지만 일각에선 인간의 놀고 싶은 감정을 자극한 것이 한몫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놀고 싶어하는 습성을 두고 요한 하이징하는 인간을 호모루덴스라고 정의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요한 하이징하는 생각하는 것만큼 인간에게 놀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호모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을 뜻해요. 지금까지 오늘의 상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예령, 아나운서 강태영, 그리고 엔지니어 윤세연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